시달리고 마음이 울적할 땐 하동 포구 팔십리 물결도 고운 성천강 나루에서 쉬었다가 가시죠. 악양로 고소성도 강사리도 보면서 섬호자 백사청소 송림으로 드세요. 만지들 러뱅이들 꽃마음 화신동이야. 좋은 일 많으셔도 하동으로 들리세요. 횡천강 돌고지재계정교 옥봉산 고령포 덕천강을 보면서 부천면 황토제를 굽이굽이 넘으시죠. 양보고전 진교가는 푸른 길이 있을 백길 트인 한려수도 남빛바다 노량대 첩충무공의 얼이 담긴 노량대교 성지인강 제척국에 지리산 작설차에 갈사벌도 만나는 금남금성 가보시죠. 전도를 지나 배탔던 배탈이 인기 서린 예성터 고하마을 살대니 물레방아 도는 배에 노래고향 성평리 유서 깊은 양보도라 청암댐에 가보세요. 명작의 고향 무대 영마토지 칠이산